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의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과 그렇죠. 나물 얘기를 하다 보면 오타라 마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으셔요? 아, 그렇죠. 그 가끔 제가 이 오타라 마켓을 가다가 네. 혼자 이렇게 노래 부르는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이 있어요. 예예. 예. 노래는 못 하는데 그리고 예. 잘 아는 노래도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젊었을 때. 그 사이먼 카펜클 노래들을 예, 예.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노래 중에 이제 뭐 I'll go into Skyborough라는 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예. 그 노래를 오타라 맥켓을 가면서 자주 이렇게 예, 불러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키위들이 말하면 허브라고 할 수 있고 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나물이라고 나물거리라고 생각할 예. 수 있는 네. 몇 가지가 이렇게 예, 나옵니다. 예. 그렇죠? 이거 노래 부르니까는 제 친구 목사가 영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 스카이보로 그 사진을 네. 자기가 이제 유학에 된 데서 한번 영국을 여행하면서 자주 가봤다고 예. 그래서 스카이보로 그 시장도 쓰고 네. 하는 그 뭐 바닷가 쪽들 동네를 예.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색다랐는데 이렇게 그 영국에 있는 스카이보로에 있는 그 조그만 시장처럼 네. 사실은 이 오타라 마켓은 굉장히 커죠. 예.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켓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스카이보로 페어 그 노래에서는 뭐 네. 파슬리, 로즈마리, 세지, 타임 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그런 오타라 마켓 가면은 예. 일반 시장에서 마켓에서 팔지 않는 네, 볼 수 없는 그런 네. 것들이 네. 몇 가지가 있어서 예. 그런 재미 때문에 사실은 오타라 마켓을 자주 갑니다. 예. 예. 그럼 그거 몇 가지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사람들 살아가는 구경도 하고 예. 그 마켓을 제가 6시 반이나 7시 정도에 가거든요. 네, 네. 예, 이런 시간에 가죠. 네, 그러시죠. 예. 그런데도 그 넓은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이제 마켓에 나온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은 도대체 몇 시 와서 진열을 하고 예, 하는지 예.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 가보면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예. 보고 또 예.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별로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네. 이렇게 집이나 텃밭이나 예. 이런 데서 네.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을 뜯어다가 이렇게 예. 또 몇 분이나 되겠어요. 뭐 예. 1달러, 2달러 되는 예, 것을 예.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좀 아기자기한 맛이 그런 데서는 좀 많이 느껴날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또 그거를 파시면서 아주 이게 귀한 거라고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예. 뉴질랜드와 한국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물거리도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 예. 있는 것을 예. 뭐 뉴질랜드에서 다 찾을 수는 없죠. 네, 네. 예.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것이 여기에 없을 수 있고 예. 여기에 있는 것이 한국에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렇죠. 예. 여기에 예. 한국에 없는 것이 뉴질랜드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나물은 오타라 마켓에서 찾으신 거예요? 예, 뭐 워터 스피나치라고 하는 물시금치는 네. 물론 일반 큰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그 슈퍼마켓 같은데 그런 네. 데서는 안 팔지만 네. 그 아시안들이 예, 예. 뭐 중국 사람이나 또 베트남 사람이나 예, 예. 뭐 인디언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마켓에 대해서는 네. 어지간한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예. 특히 오타라 마켓에 가면은 예. 굉장히 좀 많고 예. 또 싱싱하죠. 예. 뭐 진짜 한국 사람들 뭐 콩나물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듯이 예. 그쪽 중국이나 이 동남아 사람들은 이 물시금치라고 하는 워터 스피나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야, 저걸 저 사람들 어떻게 먹나.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나물반에 참석하셨던 분이 네. 이 나물을 또 맛있게 해드시는 방법을 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나물 클래스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보다 이민 역사가 일찍 시작된 어떤 미국이나 뭐 멕시코라든가 예. 뭐 다른 나라들 네. 그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식생활을 보면은 저는 제일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서 예. 그 사실은 그쪽에 그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굉장히 일찍 갔거든요. 예. 이민 역사가 뭐 하와이가 제일 먼저라고 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바로 이어서 네. 간 곳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80 넘으신 할머니인데 네. 그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음식을 예. 잊지 못해서 예. 해드시는 것을 예. 아,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야, 한국인들은 어딜 가든지 그 어릴 적에 또 부모님이 해주셨던 예. 그 음식을 잊지 않고 생활하고는구나. 예. 예. 그러면서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해먹으려고 거기서도 식재료를 찾고 네. 이렇게 네. 또 그 맛을 유지하려고 네. 애쓰는 것을 많이 봐요.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이 나물 문화라는 것은 네. 나물을 이렇게 묻혀서 먹는 이 식생활 문화는 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실 없고 네.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식생활 문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뉴질랜드에 사시는 교민들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물을 좀 마음껏 먹고 싶은데 없다는 것이죠. 예. 뭐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이런 거는 물론 예. 뭐 사먹을 수 예. 아, 있지만 예. 뭐 곤드레 나물, 취나물 예. 물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요즘은 한국에서 수입에다가 네. 여기 마트에서 네. 팔곤 하지만 네. 그런 거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차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실제 들에 나가서 이렇게 좀 뭐 먹을 수 있는 나물들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먹지 못했던 나물들을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예. 이 나물거리거든요. 예. 워터 스피나치가 예. 이제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 예. 굉장히 뭐 많이 드시죠. 예. 예. 그래서 이 물시김치를 뭐 오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걸 옹초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라우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이것이 이거 시금치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는 워터 스피나치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식생활과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예. 아무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적응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공심채 워터 스피나치라는 물 시금치는 일반 시금치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일반 우리 시금치는 밭에서 자라잖아요. 네. 흙에서. 네, 흙에서. 네. 근데 이제 이 공심채는 물에서 자라요. 아, 그럼 미나리 비슷한가요? 예, 그렇죠. 미나리처럼 네. 자라기 때문에 네. 워터 스피나치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풀들이 빛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띄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심채라고 예. 한문으로 포기하는 것도 뭐냐면 그 심지가 가운데가 그 비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공심채라고 이렇게 예. 부르는 거죠. 예. 하여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또 얼마나 잘 자르는지 예. 볼 수 있는데 물론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네. 이 공심채를 예. 재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 이 밭에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또 이게 잘 자란대요. 예. 그래서 그냥 꺾어서 예. 고구마 우리 순 꺾어서 땅에 묻으면 예, 예, 그냥 예. 자라는 것처럼 예, 예. 공심채도 이렇게 잘 그렇게 예, 물에만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네. 잘 자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시금치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예. 조금 공심채 워터 스피나치는 좀 데치고 하면은 좀 미끈미끈한 그런 맛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조금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도 네. 있긴 있는데 네. 좀 길들여지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 시금치하고 비교했을 때에 네. 칼슘이나 비타민 A의 함유량이 네.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섬유소가 굉장히 많고요. 예.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시금치는 우리가 철분도 많고 예. 칼슘도 많고 물론 예. 비타민도 많지만 예. 예. 그거보다도 이 워터 스피나치가 더 칼슘이나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아서 예. 섬유질도 많아서 예. 그 일반 시금치보다는 섬유질이 훨씬 더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예. 또 어른들에게 예. 많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공심채 워터 스피나치라는 물 시금치는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그 뭐 시금치 요리도 간단하죠, 사실은. 예. 시금치는 뭐 그냥 씻어서 그냥 쌈장해서 쌈으로 먹어도 되고 겉절이에 네. 먹어도 되고 바로 국 끓여 먹어도 되고 뭐 시금치는 굉장히 네. 뭐 샌드위치에 넣어서 그냥 먹어도 되고 쉽잖아요. 예. 예. 공심채도 마찬가지예요. 깨끗이 다듬은 그 공심채 한 단 뭐 네. 다듬을 것도 사실 없어요. 깨끗이 워낙 예, 물에서 자라 물에서 자랐기 때문에 깨끗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물에 씻어서 네.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무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방법이 중국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죠. 예. 중국인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좀 기름에 많이 좀 볶는 네.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도 좋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서도 좋고 네. 그냥 우리가 일반 시금치 나물 무치듯이 네. 이렇게 뭐 좀 된장이나 고추장 아니면 예. 뭐 간장 이렇게 예. 넣어서 예. 무쳐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무쳐서 오래 두면은 예. 색이 좀 시커멓게 예. 변한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예. 한두 끼 먹을 정도로만 이렇게 예. 조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물은 딱 그래요. 예. 한두 끼 먹을 만큼만 딱 예. 조리해서 먹어야지 예. 여러 끼 그냥 예. 내비두면은 나물에는 뭐 기름도 들어가고 예. 또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그러면 잘못 보관하면 예, 상하죠. 상하죠. 예. 그러니까는 워터그레스도 마찬가지고 이 예. 워터스피나치도 예. 한두 끼 먹을 만큼만 딱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심채 나물로 무칠 때는 예. 데쳐서 한번 찬물에 헹궈서 네.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 식혀서, 식혀서 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비빔밥 재료들도 괜찮고요. 예, 예. 또 이게 나물이 길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일반 시금치는 우리 김밥 재료로는 조금 많이 예. 들어가잖아요. 예, 예. 이 공심채도 워터 스피나치도 이렇게 김밥 재료로 예. 충분히 훨씬 더 사용하기가 길어서, 좋겠지. 예, 길어서, 예, 길어서 예. 한 뭐 이만큼씩 예. 되니까 예. 30cm 이상이 되니까 예. 뭐 이렇게 해도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고 예. 뭐 조개살 같은 거 넣고 된장국을 끓여도 예. 좋고 예. 또 뭐 이렇게 젓갈을 넣어서 겉절이나 또 김치에도 좋고 네. 요즘같이 조금 더운 날씨에는 물김치 재료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아, 예.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 워터 스피나치를 예. 재배한다고.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예. 그런 다양한 또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 예. 그렇겠네요. 오늘 워터 스피니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꼭 오타라마켓 안 가셔도 돼요. 예, 예. 주변에 있는 뭐 중국 그 마트 예, 예. 이런 데 가시면 예.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이제 신앙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생활에는 사뭇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가르침만 받던 학생부 시절을 지나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도 되고 시니어 청년이 되니 새내기 청년들을 리드해 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서는 청년들에게 민감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지도하시는 목사님의 특강을 듣거나 청년들끼리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술, 담배 문제, 연애와 결혼 문제 등 청년들에게 더욱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에서 제 방에 들어오셨던 엄마의 말씀에 많은 신경이 쓰일 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액세서리가 많으냐고 하신 일입니다. 사실 많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에서도 청년들 간에 액세서리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액세서리를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냥 엄마의 말씀이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액세서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젊은이의 상담이 들어왔네요. 네. 굉장히 이제 뭐 여기 뭐 대화를 보니까 상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자매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괜히 뭐, 이제 뭐, 시니어 청년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청년이 됐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오늘 좋은 또 상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가 봐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악세사리를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소중할 수도 있겠는데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죠. 뭐 저는 남자이니까 뭐 아무래도 여성들의 심리나 네. 또 생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이 청년이 몇 살인지는 뭐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 저도 이 정도의 청년 같은 딸을 네, 네.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가끔 제 딸 방에 가면은 예. 뭐 이거 한마디 해줄까라고 아 그러세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제 딸은 별로 안 하지 않아. 네네네. 뭐 아니 뭐 꾸미지도 않고 네, 네. 뭐 옷 저기도 안 하고 옷 타령도 예. 안 하고 그런데 네, 네. 뭐 부모가 또 뭐 딸한테 뭐 액세서리 하나 사준 것도 없으면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예. 예.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만 저 역시 액세서리는 것이 뭐 다 나쁘다, 예. 다 안 된다라고 예. 말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 나이 때 되면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예. 관심을 많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남자 입장에서 여성을 봤을 때 예. 정말 이렇게 단정하게 꾸미고 네. 적당하게 이렇게 예. 자기의 차림을 예. 옷이나 뭐 액세서리나 예. 이런 것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타인의 입장에서 예. 느낄 때에 예. 굉장히 고개를 좀 끄덕이는 예. 그런 경우도 예.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예예. 나도 아내한테 저런 거 하나 사다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요. 예, 이제는 예, 뭐 돈이 예. 없어서 그렇지. 제 아내가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아무튼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담을 요청해 오신 청년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액세서리가 많으냐고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과 액세서리의 문제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내담자이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예.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직접적으로 표현이 없어서 예.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액세서리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권사님은 액세서리는 별사님 이게 뭐예요? 예. 별로예요? 별? 스타예요? 이거 이제 사실은 액세서리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기 어떤 미적 감각을 위한 패션의 수단으로 예. 볼 수 있고요. 예. 도구로 볼 수 있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제 비싼 그 액세서리들 예. 뭐 이런 다이아몬드 예. 반지라든가 예. 뭐 희귀한 거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 예. 삼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한 이제 가끔 남자들 보면은요 반지를 굉장히 큰 반지를 예. 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거든요. 예. 예. 심지어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녔는데 물론 결혼 반지도 벌써 없어진 지 한참이에요. 네, 그러시겠죠. 근데 시계도 안 차고 다니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몸에 뭘 이렇게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을 해서 사실은 예. 제가 그래요. 예. 그런데 남자분인데 반지가 알이 굉장히 큰 걸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한국에 육사라든가 예, 예. 회사라든가 네, 이런 예, 사관학교 사관학교 예. 출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졸업하면서 예. 이제 그런 기념 반지를 예,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예, 예. 내가 대한민국의 뭐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쪽의 의미죠. 그렇죠. 생활할 예.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다들 결혼하면 결혼한다라면 그 결혼에 대한 기념으로 예. 뭐 이렇게 반지를 예. 꼭 해서 예. 이렇게 뭐 쌍가락 짓죠 똑같은 거 예. 커플링 네 커플링 예. 이런 걸 해서 네.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옛날부터 반지는 많이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예. 이처럼 이제 뭐 기념이라든가 상징물로 예. 수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가장 큰 목사인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네. 그 종교와 관련되어질 때에 네. 이 액세서리가 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뭐 부의 축적으로 삼는다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는 뭐 그다지 네. 뭐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성이 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에 대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날을 기념해서 예.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액세서리를 가지고 뭐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것이 이제 더 종교와 관련되어질 때 이때는 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이제 액세서리 문제를 생활적인 면과 예. 신앙적인 면 이 두 네. 가지로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생활적인 문제로 보면은 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액세서리가 싸요 비싸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죠. 그렇죠. 싼, 네, 싼 것도 거는 있어요. 아주 싸고요. 비싼 그렇죠. 건 아주 비싸고 그렇죠. 진품이라면 아주 비싸겠죠. 네, 네. 뭐 모조품이라면 쌀 수도 있고 네. 물론 진품도 싼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내담자의 청년이죠. 네. 이 청년이 시니어 청년이니까 대학을 졸업했겠죠. 네, 이제 결혼을 네. 하겠죠. 네, 그러면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네. 수입도 네. 자기가 네.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수입이 뭐 있는 청년인지 없는 청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청년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네. 이만큼인데 네. 엄마가 봤을 때 이만큼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뭐 엄마 입장에서 뭐 한 말씀 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예. 너는 도대체 네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 액세서리로 쓰는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예.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항상 이제 소비 문제에 있어서는 수입을 고려해서 적당한 선을 갖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조리라고 예.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씀씀이는 네. 내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것 다 하고 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청년이 예. 엄마 내 돈으로 산 건데 내가 벌어서 산 건데 그러면 야 네가 벌었다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다 있으면 되니?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항상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이 많고 한데 예.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액세서리에 관심을 둔다면 이렇게 뭐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을 수도 예, 들을만 하죠 뭐. 예, 예. 예, 뭐 그렇지 않기를 예. 이 청년은 그런 청년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성경을 잘 묵상해야 돼요. 예. 이 액세서리 문제는 분명히 예. 저도 청년들에게 정말 이 액세서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뭐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네. 늘 네. 이야기를 뭐 특강으로든지 무슨 얘기든지 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액세서리 문제를 얘기할 때는 네. 항상 성경을 들춰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예. 이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성경에서도 액세서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액세서리를 들여 헌신했던 것을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렇죠. 액세서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냐 예, 이렇게 예. 딱 갈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들은 예.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보면 안 돼요. 네. 성경의 내용들 보면은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문화가 성경 속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잘했다. 예. 책망하시기도 예. 하고 칭찬하시기도 예. 하고 예. 그런 삶의 문에서 예.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다시 악세사리 문제로 돌아와서 악세사리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악세사리를 뭐 인류가 언제부터 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뭐 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예. 찾아볼 수 있겠지만 네.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예. 오래돼 있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그 창세기 예. 얼마 안 있다 보면은 예. 뭐 이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한 뭐 12장 넘어가면서 12장 이제 예. 아브라함이 예. 갈대아우를 떠나잖아요. 예. 예. 그때 이미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악세사리 이런 장신구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네. 그 갈대아 우르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고 예. 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 하는 예. 이유도 네. 그런 쪽으로도 예.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악세사리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예.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 말씀이. 네,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의 일행 가족들이 지금 예. 머물러 있던 곳이 숫꽃이라는 곳이었어요. 예, 예. 사실 숫꽃이라는 것은 예.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숫꽃이라고 그러면 정말 오늘날로 보면 세속적인 곳의 어떤 예. 대명사처럼 예. 쓰여졌던 곳이 숫꽃이거든요. 예. 그 디나의 사건도 일어났던 곳이 숫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은 가족들이 머물러 있던 그 숫꽃을 떠나기 직전에 예. 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는 떠난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한다. 네. 그동안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것, 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귀고리라든가 이 악세사리를 다 내놓는다. 네.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악세사리가 그 이방 문화 속에서의 삶을 살았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귀고리에 어떤 문양이 있었는지는 예, 예. 없지만. 예.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이방 문화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대한 문양이 다 새겨져 있어 상징적으로 예, 예. 예, 마치 부적처럼 예.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나 또 뭐에 그런 문양을 해서 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뭐 영적으로 예. 어떤 뭐 개혈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네. 악세사리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는 분명히 뭔가 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단순히 예. 뭐 내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꼭 한 군데 더 살펴볼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늘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예. 3장이에요. 예. 성경에서 악세사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 나오는 데가 네. 이사야 3장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발찌도 하잖아요. 예. 발찌는 발찌라는 것이 오늘날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미 구약 시대에 사람들도 발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팔찌, 귀걸이, 코걸이, 뭐 머리꽂이 등 무려 한 20가지 이상의 액세서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했던 거예요. 네. 여성들이 뭐냐면 발찌를 해서 뭐 아작근거린다라고 표현을 성경에 했는데, 이게 뭐 살랑살랑 거린다는 얘기죠. 예, 예. 뭐 오늘날 걸을 때 예, 그래서 꼬리 친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아, 예. 예, 이렇게 남자들의 향한 어떤 음란한 어떤 그런 표현 방법, 예. 또 여인들의 어떤 그 허용심, 예. 뭐 액세서리 한 사람들이 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예, 예, 예. 지금 이사야 3장에 있었던 예.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의 예. 허용심이나 예. 그런 모습들을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네. 이런 액세서리의 모양이라든가 문양 등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우상이나 미신적인 네. 요소가 네, 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사야 3장을 보면 향합이 나와요. 네. 향을 넣어놓던 네, 어떤 네, 네. 합이죠. 네, 네. 그릇이죠. 네. 이거를 이제 뭐 히브리어로 바테네펫이라고 하는데 예. 뭐냐면 질병과 불운을 쫓아내는 어떤 주문이 적혀 있는 그 파피루스 예. 갈대종이 예. 파피루스가 그 들어 있고 예. 라하시라고 하는 예. 호신부 가슴에 다는 어떤 또 장신구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뱀 모양의 어떤 문양이 있어서 하나의 부적처럼 이렇게 예.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문화의 어떤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허영심 또 음란한 문제 예. 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예. 또 이런 여러 가지에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날에도 액세서리는요 그 사실 사탄들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는 뭐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예. 예. 사실 인터넷을 탁 검색을 해보면은 예. 이 액세서리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어떤 음모라고 할까 예. 그런 것들 보면 섬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훈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사실 액세서리라는 것이 외적인 어떤 그 꾸밈이잖아요. 예. 외적인 꾸밈. 네. 신약성경은 이 외적인 꾸밈과 내적인 꾸밈을 이렇게 대별을 하면서 예. 외적인 그런 꾸밈보다 네. 그 내적인 꾸밈에 대해서 더 많이 네. 관심을 두어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교훈하는 것을 네. 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분 다 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는데 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네. 말씀한 거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바울의 교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외모보다는 심령 네. 또 선행을 통해서 네. 그 가치를 찾으라라는 것이죠. 네. 사실 오늘날은 그 외모에 너무 치중해서 뭐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마음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액세서리나 옷 같은 몸에 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또 이제 아예 몸의 형체에 어떤 변형을 주려고 하는 성형도 굉장히 예. 흔하잖아요. 네, 네. 뭐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성형 공화국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참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떤 것을 봤냐면 미국에 조앤 브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디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참 어떤 내용을 썼냐면 100년 전에 10대 소녀들의 일기장에 예. 들어있었던 그 관심사 예, 예. 특별히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예. 하는 관심사들을 예. 100년 전에 10대들의 일기장에서 끄집어내고 예. 그 100년 후에 오늘날의 예. 그 예, 여성들의 예. 10대 예. 청소년들이나 예. 그 이상의 청년들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니까 예. 그 100년 전의 그 사춘기 소녀들의 일기장에는 예. 그 뭐냐면 선한 행실 또 인성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예.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일기장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예, 오늘날에 예. 그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외모와 자신의 몸을 예.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코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얼굴을 어떻게 할까? 예. 뭐 눈을 어떻게 할까? 이런 자기의 그 어떤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형 똑같은 성형외과를 다니면은 사람이 똑같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비슷비슷하대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네.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 같지만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딱 그 조앤 브룸버그가 바디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에서 좀 지적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많은 치장거리에 관심이 지나친 것 같기는 해요. 예, 어떤 것이든지 뭐 예.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예.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뭐 본사님도 여성분인데 네. 어떤 여성들끼리만 네. 모이는 모임에도 어떤 분이 유난하게 너무 유난하게 네. 하고 네. 뭐 아우 좀 유난 떨고 오셨네 이렇게 뭐 말은 안 하지만 예, 속으로 그런 느낌을 속으로, 예.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예, 얘기 예.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굉장히 적당하게 예. 정말 이렇게 액세서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예. 액세서리를 하더라도 예. 적당하게 하고 예. 정말 오히려 자기 품위를 이렇게 돋굴 수 있는 그런 예. 것이라고 한다면 네. 누구에게든지 예, 칭찬 받을 수 있겠죠. 예, 예, 예. 뭐 그러면 귀걸이를 하나 또 어머 자기 정말 자기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귀걸이네. 나고 예.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뭐 제가 꼭 뭐 액세서리나 화장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분들의 경우 예. 어떤 분들은 화장도 안 하시고 장신구도 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마음과 말솜씨 또 행하는 것 이런 것에서 정말 감동할 정도였던 그런 품격을 예.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예. 예, 존경스럽죠. 예, 예. 언제나 겸손함과 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기도에 힘쓰고 살아가는 예. 그런 모습 보면은 예. 정말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전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말씀이 와 닿아요. 이 말씀을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액세서리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늘 상담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뭐 지금 뭐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권사님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뭐 권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딱 그 말씀 것 같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 예. 특히 이제 우리 젊은 크리스찬의 입장 자매로서 네. 이런 고민을 한번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칭찬을 해드리고 네, 싶고 훌륭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귀한 자매님은 예. 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 젊은이처럼 다른 많은 젊은이들도 예. 고민은 고민인데 예. 아름다운 고민. 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고민. 네. 예, 그렇죠? 예. 이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네. 자신의 삶에도 보다 정말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우리 주위에 좋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오클랜드에 보면 예. 우리 청년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예, 네. 예, 예.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정말 아주 희망적이고요. 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영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3999번, 핸드폰은 027-231-5577이고요. 이메일은 명랜드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